전부터 어딘가 달라 보였어. 넌 뭔가가 달랐어. 감추지 못했어 널 쳐다보는 걸. 내 마음이 좀 많이 들썩해. 나 알고 있었어. 너를 볼 때면 나 웃고 있었어. 넌 아니 나 행복했었어. 널 안고 있으면 참 따뜻했어. 그랬었어. 우리 참 예뻐. 좋았는데 왜 이렇게 변해.